신기한 세상에 널 초대할까 해. To new world 날 따라와. 눈을 뜨면 날 찾을 테니까. Baby dream dream make ya dream dream dream make it make it dream dream make ya dream dream dream. What's your favorite? Colorful한 쇼케이스 속에 마음껏 골라 la la la. Yummy yummy 네 맘에 쏙 들어. Girl 향기만 스쳐가도 oh my god. 알록달록한 맛 펼쳐진 그 순간 꿈결처럼 빠져들어. Yeah. 기억해 난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